모자람 한 맺힌 꿈글이 푸르른 실록 되어 잊었던 그 뜻이 나를 깨워주리라. 방울이 방울이 방울이 방울이 도산한 창호 태허유 상규 중파서동일 의열단 오세영 서광주 오세창 문일평 오기만 위대한 열사들 모두 다 있구나.